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.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.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. 잠 못 이룬 나를 채우고 가네요.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.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. 어쩌면